온 나라 인민이 11일 민성명절 정월 대보름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최북단 온성과 분계 연선 도시 개성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 그 어디나 풍만한 민족적 정서로 차넘치었으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어린이들의 명절 맞이로 흥성이었습니다. 김일성 광장, 개선문 광장,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광장들에서 학생 소년들은 단심줄놀이, 줄넘기, 팽이치기, 연띄우기 등 즐거운 민속놀이로 한껏 즐겼습니다. 공원 유원지들에서는 춘판이 벌어졌으며 집집마다에서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 앉아 오곡밥과 아홉 가지 마른 나물을 비롯한 전통적인 민족 음식을 들면서 윷놀이와 장기를 비롯한 민속유희 오락으로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수도의 옥류관과 청류관, 사리원시 민석고리의 식당들, 함흥의 신흥관, 해주의 옥계각을 비롯한 각지의 봉사망들에서는 평양냉면, 약밥, 록두지짐 등을 봉사해서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쟁반 같은 보름달이 환히 떠오르자 수도의 모란봉과 대동강반, 각지의 명승지들,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은정 속에 일떠선 사회주의 새거리, 새마을 등 곳곳에서는 이채로운 달맞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